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북 도발비 협을 떠돌며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괴뢰군 호전광들은 미제 침략군과 함께 남조선과 미국 본토에서 우리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연합훈련을 감행한 데 이어 6.25를 계기로 2017년 통일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는 등 도발적인 북침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전연지대의 군부대들과 한미연합사단 등을 돌아치며 북의 실존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떠벌이고 있으며 지어 괴력 국방부 장관 후보라는 자는 요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지역에서 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망발까지 거리낌 없이 제쳐댔다. 특히 남조선 집권자는 23일 우리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미사일 도발 고도화니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느니 하고 역설했으며 이에 대해 괴뢰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대북 흉군 메시지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미국의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북남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며 역대 독재 정권들처럼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도발적 망발을 함부로 제치며 군사적 대결 광기를 부리는 것은 곧 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결의의 열망에 대한 영남 못할 우롱이다. 외세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도발로 걸거들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침략전쟁 연습, 동적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노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족의 근본 이익을 외면하고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 쓸개 빠진 망동이다. 괴뢰군부 패당이 감히 동방의 핵강국 로켓 맹주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떠버리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부질없는 객기이다. 더욱이 미국의 군사주권마저 빼앗긴 괴뢰들 따위가 그 무슨 자주 국방 타령을 하며 우리와 맞서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주제도 모르는 가소로운 초태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민족의 조적인 미국의 아부 추종하고 보수 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군사적 대결 망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지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부터 해소할 때 대한 우리의 애국애적적 호소에 홍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경고와 충고를 새겨듣고 선택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